지어낼 적엔 서로가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더니 평등이더니 찬밥되어 물에 말리니 서로 흩어져 끈기도 잃고 제 몸만 불리는구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재모 시인의 시 바발로 오늘 FM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끈적이다가 점점 차가워져 흩어져 버리는 것, 찬물에 만 것처럼 제 몸만 불리는 것, 그런 것이 사실 어디 바발뿐이겠어요? 사랑, 결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관계들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중에서 바바라 루이스가 부른 Baby I'm Yours 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대한 뉴스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재모 시인의 시 바발이 문득 생각이 났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무대가 되었던 그 미국 아이오와주의 그 다리들이요. 여러 번 불이 났었어요. 그 다리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한번 불이 났고요. 또 올해도 얼마 전에 불이 났는데 경찰이 그 유력한 용의자로 뒤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다리 위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들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합니다. 참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었는데 점점 흩어져서 끈기도 잃고 정말 갑자기 글씨가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꼭 사랑뿐이겠어요? 사실 모든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그 끈적인 거 뜨거운 관계 잊지 마세요. 그 끈적거리는 밥알이 계속해서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범석 씨 소중한 사람 만났다고 하셨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뭐 다시 두 걸음 물러난다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를 매일매일 사줄 거예요 하셨는데 아, 그 마음 토마토 주스를 매일 사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경영 씨 저의 친구이자 제가 마음에 담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박은혜의 25번째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올리셨죠. 대학 시절 군대 제대 후 학교에서 동기로 시작한 인연이 먼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제 옆에 여자로 다가와 옆에 와 있습니다. 그 친구 저를 신발끈을 메워준 착한 선배로 오빠로 생각하고 있죠.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처럼요. 전 그녀와 같이 걸으면 길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늦기 전에 제 마음을 고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끝없는 마음의 거울이라 매일 색깔을 바꾸며 변해가지만 저 구름 뒤에 숨어 끝없이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음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은혜씨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제가 읽으니까 너무 이렇게 낯뜨겁네요. 여하튼 은혜씨가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겠죠? 그 마음 받아주세요. 박성필씨의 여우꼬랑지 사귄지 2주년 됐다고 하셨죠? 언제나 그 여자친구에게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사연을 접하니까 이 스산한 계절이 뭐랄까 따끈따끈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여러분의 사랑의 사연들을 전해드렸는데 꼭 이 사랑의 사연 또 매일매일 소개해달라고 해주지 마세요. 그것만 계속 하다보면 FM 영화음악 너무 핑크빛이 돼버려요. 그래도 제가 저희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 적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그리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렌치 아메리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 그 지난 저녁에 시사회 잘 보셨나요? 그 미스틱 리버 시사회 재밌게 감동 깊게 그 영화를 보셨다면요. 감상문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시사회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로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가요? 아타나주와 그 에스키모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선과 악 원초적인 감성들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뭐 에스키모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사회를 준비했습니다. 스낵큐브 광화문 일관에서 12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자 시사회 신청들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다음 곡은 뭘 들을까요? 참, 다음 곡 듣고 나서는요. 오늘 매니스레즈 영화 그리고의 영화 음악을 맡아주시는 분 세계음악 전문가 전기현 씨가 숨은 보석 가지고 오시는 시간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악 들어보죠. 아까 전에 민경영 씨가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영화 클래식에서 나오는 곡이죠. 자, 최두훈 씨, 이승용 씨, 그리고 한 달째 밤샘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유윤성 씨도 모두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심성은 씨, 경은영 씨가 신청하시기도 했는데요.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이번 7월에는 그리고의 뒤에 영화 음악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3개 영화 음악 그 중에서도 전기현이 뽑은 숨은 보석 같은 영화 음악입니다. 바로 전기현 씨 EBS FM에서 3개 음악 기행을 진행하시는 3개 음악 전문가시죠? 전기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영화음악의 숨은 보석 찾기 정말 보석 같은 음악들만 골라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듣기 힘든 숨겨진 보석 같은 아름다운 영화음악들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도 조금 생소하시긴 할 텐데 오늘은 영화 속에서 들을 수 있었던 월드뮤직들을 좀 골라와 봤습니다. 네. 뭐 영화 속의 월드뮤직은 뭐 그동안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 많이 그 방송하셨죠? 네. 여러 네 월드뮤직들. 근데 이제 이 월드뮤직 그래요. 월드뮤직이란 말이에요. 가끔은 저는 거기서 막 이렇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월드뮤직 아닌 뮤직이 있어? 온 세상의 뮤직이 다 월드뮤직인데 이 월드뮤직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어느 음악들이 주가 되고 나머지들은 그래 너희들은 월드뮤직으로 쳐줄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좀 그래요. 아, 그래도 네. 이미 하나의 장르로 그렇죠. 이름이 붙여졌죠. 뭐 누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쉽게 간단하게 네.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월드뮤직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국의 음악과 또 전 세계의 뭐 공통 음악이 돼버린 영미 팝 음악을 제외한 네. 그 나머지 음악들을 그냥 월드뮤직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미국 뭐 팝 음악 그리고 가요 외에 그 밖의 음악들은 다 월드뮤직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음악이나 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무슨 뭐 민속 음악 뭐 대중 음악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네. 이런 건데 그냥 통틀어서 네. 그래서 그냥 월드뮤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월드뮤직이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아마 보통 세련되고 깔끔한 뭐 그런 것보다는 보다 거칠고 좀 조금은 좀 촌스러운 느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가슴에 쉽게 파고들어오는 그런 음악일 거예요. 그런데 첫 곡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화 보다 보면 왜 이런 경험 하시죠? 특히나 영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속에서 흐르는 노래 처음 듣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제목 알려고 영화 끝에 엔딩 크레딧 맞아요. 아주 뚫어져라잖아요. 예. 맞죠? 네. 이 첫 곡으로 전해드릴 곡이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네.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뭐 엔드 크레딧이 다 끝나고 나서도 자리를 도저히 뜰 수가 없었던 그런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던 노래인데 러시아 가수 블라디미르 비서스키의 곡이에요. 뭐 많이들 배경에...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어떤 영화냐면요. 나 이반 너 아브라함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93년도 작품이거든요. 93년도 작품인데 그해 깐네 영화제 신인 감독상하고 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는 그랑프리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작품이에요. 네. 어떤 영화냐면 일단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구 소비에트 연방의 그 동유럽 국가인 벨로루스라는 네. 벨로루스 공화국이라는 그 세 나라의 합작 영화입니다. 감독은 욜랑드 조베흐만이라는 프랑스의 네. 여성 감독이에요. 네. 다큐멘터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국영화로는 데뷔작입니다. 나 이반 너 아브라함이요? 네. 그러니까 이반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네. 제목에서. 시대 배경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0년대가 배경입니다. 그 어느 폴란드의 어느 시골이 배경입니다. 기독교인 소년, 아주 가난한 이반, 그리고 그가 일을 배우면서 더부살이를 하는 유태인 주인집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두 소년이, 어린 소년이에요. 12살, 8살 이런 소년인데 형제처럼 아주 가깝게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서서히 그 유태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할 때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소년이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면서 이제 집시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종의 로드무비인데 이 영화는 뭐 두 소년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뒤에는 그 가난에 찌든 농민들 그리고 집시들 그 동유럽의 많은 집시들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반유태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등이 교차하면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동유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사실적인 느낌의 그 흑백화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답게 아주 천천히 훑어나가는 카메라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선사했어요. 그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진흙탕 바닥 그 길이 그래요. 네. 포장이 안 돼 있기 예.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질퍽질퍽 그 밟고 다니는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 폴란드가 배경이었고 그런데 엔드 타이틀 올라갈 때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 이 네. 비소스키의 노래가 흘렀어요. 비소스키는 뭐 백야로 많이 네. 알고 계시죠? 그 노래도 많이 들려주시죠? 최근에는 못 들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뭐랄까 이렇게 막 피를 쏟는 것 같은 음성이잖아요. 네. 그 곡 제목이 야생만데 네. 예. 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카의 그 무대 위에서 네. 그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막 테이프를 쥐어뜯는 듯한 네. 그런 처절한 음악에 맞춰서 옛 연인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네. 장면에 흘렀던 곡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쓰인 게 아니었어요. 그 백야라는 영화에서도. 왜냐하면 이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라는 가수는 러시아의 국민 가수입니다. 네.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예요. 1938년에 태어나서 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이 못 살았죠. 네. 배우이자 시인이자 작곡가 그리고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들은 그 공산주의 하에 그 소련인들의 아주 하루하루의 일상을 네. 있는 그대로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 된 거죠. 네. 그 소련인들한테. 그래서 생전에는 노래가 금지됐습니다. 그 네. 노래가. 그래서 불법 복제 테이프로 엄청 전해지고 전해졌는데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포를 못하는 게 전 러시아인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그랬었던 정도예요. 그런데 이 블라디미르 비서츠키의 노래가 이 영화의 끝에 쓰이면서 왜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았냐 뭐 느낌은 그 배경에 흘렀던 야생마라는 곡과 좀 비슷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가를 떠나서 뭐 민족을 떠나서 글쎄요 이 지구상에 뭐 인간에게 가장 영원한 화두인 뭐 자유 뭐 휴머니즘 그런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네. 공명이 어떻게 되죠? 아 공명이 집시 테마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들어보죠. Сон мне шел ты огни, и хриплю во сне я по времени утро мудренее, но и утром все не так, нет того веселья. Натаща, или пьешь с похмелья, да эх раз, да еще раз, да еще много-много-много, много раз, да еще раз, еще много-много раз, в кабаках зеленый штоп. Белые салфетки, рай для нищих и шутов. Мне ж как птицы в клетке, в церкви смрад и полумрак. Дьяки курят ладан, нет, и в церкви все не так, все не так. Как надо, да еще раз, да еще раз, да еще много, много, много, много раз, да еще раз. Все не так, как надо. Я на гору в попыхах, чтоб чего не вышло. На горе стоит ольха, а под горою вишня. Хоть бы склон будет плющом, мне бы то отрада. Эй, хоть бы что-нибудь еще. Все не так, как надо. Их рада, что ты, да еще раз. Не так, как надо. Я тогда по полю вдоль реки, света тьма, нет Бога, а в чистом поле васильки и дальняя дорога. Вдоль дороги лес густой с бабами ягами. Дороги той, плаха с топорами, где-то кони пляшут так, нехотя и плавно, вдоль дороги все не так, а в конце подавно и не церковь, и не кабак. Ничего не свято, нет, ребята, все не так, все не так, ребята, их раз, да еще раз, да еще много, много, много, много, много раз, да еще раз, все не так, ребята. 네, 블라디미르 비쇼스키.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정기현 씨가 아, 이 사람의 노래는 오래 듣고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너무 처절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Variations on Gypsy 테마, 집시 테마의 변주곡 들어봤습니다. 영화 네. 나 이반 너 아브라함의 네. 엔디 타이틀에서 흐르던 곡이라고 하셨죠. 네. 아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네요. 그 네. 한 곡만 들어도 막 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들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영화는 이탈리아 네. 영화입니다. 1999년작이니까 최근 작품이에요. 네. 제목이 Sono Positivo라는 제목인데 Sono Positivo는 영어로 하자면 I am positive예요. 네. 예. 그런데 이 뜻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요. 크리스티아노 모르토네라는 감독이 내놓은 작품인데 아주 네. 젊은 감독이에요. 1968년생. 94년에 극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극영화 데뷔가 94년이고 두 번째 작품입니다. 아주 이탈리아에서 각광받는 그런 젊은 감독이에요. 네.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요. 뮤직비디오도 하고 광고 영화도 찍고 하는 아주 감각 있는 그런 젊은 감독입니다. 이 영화의 얘기가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블랙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파지티브는 네, 양성. 양성 반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목이 나는 에이즈 양성 반응자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상당히 강렬하죠? 네. 뜨끔하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영화가 어떤 건가요? 이 남부 이탈리아의 한 가정에 갑자기 에이즈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내가 양성 반응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네. 남편, 그리고 동성애자인 아내의 남동생, 그리고 그들에게 얹혀 사는 그들의 친구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에이즈 양성 반응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라는 걸 풀어가면서 그런 얘기인데 이 초반의 혼란기를 좀 겪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이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라는 아주 무겁고 뜨끔하고 정말 슬픈 소재를 가지고 아주 유쾌한 코미디 터치로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 네. 이런 거를 제안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도 소노 포지티브 나 에이즈 양성 반응자다라고 아주 네.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양성 반응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흔히 왜 포지티브 하면은 흔히 쓰는 의미로 긍정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영화에 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음악을 보면요. 음악도 그렇고 OST 자켓의 그 스틸커트에 보면은 그 배우들의 스타일이나 뭐 색감도 그렇고 페드로 네. 알모도바르의 초기 작품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요. 그 색깔들이 막 튀겠네요. 네, 그러면. 아주 원색적이고요. 그 뭐 헤어스타일이나 옷 같은 것도 예. 그렇고 좀 키치한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음악도 좀 그래요. 이 음악을 맡은 사람은 알도 디 마르코라는 좀 이탈리아의 독특한 음악가인데요. 건축가 네. 겸 작곡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 음악을 하는데 이 OST에 보면은 뭐 최근에 그 킬빌 OST에도 보면 왜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루이스 바칼로프의 네. 예전 영화 음악을 그 갖다 쓰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OST에도 보면 스텔비오 치프리안이나 그 라스트 콘서트로 유명한 아니면 뭐 브루노 니콜라이라든가 그의 영화 음악들을 또 가져다가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악을 들어보면 좀 키치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작곡가가 작곡한 곡은 아니고요. 네. 노래가 하나 쓰였는데 나폴리 지방 출신의 여가수 마리아 나지오날레라는 여가수가 네. 나폴리 방언으로 노래를 해주는 곡이 나폴리 있어요. 나폴리 방언이요? 어휴, 이태리 말도 모르는데 방언까지. 그게 좀 약간 달라요. 네. 그 나폴리 그쪽에 가서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탈리아 말을 안 쓰는 그 부자가 있었어요. 네. 그게 나폴리 방언이었는데 정말 우리는 그 꼭 중국말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그 어조가 그래. 있었던 어조가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나폴리 방언을 불러주는데요. 제목이 라라는 거예요. LLA. 그래서 이거 방언이라서 정확한 뜻은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분위기를 아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네. 마리아 나지오날레가 부르는 라 들어보죠. 입맛도 비슷하다. 두타누타 하더디 입맛도 비슷하다. 메르그레 오쿠바드 관데 소투르나다. 입맛 아도 비슷하다. 마리아 나시오날레 라 들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호소력 있네요. 네. 이야. 어떠세요? 저는 이 곡 듣고 처음 예. 듣고 아주 반했었어요. 굉장히 좋은데요? 네. 특히 중간에 우리가 잡담만 더 안 했더라면 음악이 더 빠져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네. 자, 이번에는 알제리. 알제리라는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있죠. 네. 그러니까 지중해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마주보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랍권이고요. 아, 이 세 번째 영화는 이 알제리 영화입니다. 바벨 웨트 시티라는 1994년도 작품이에요. 네. 알제리, 프랑스, 독일, 스위스 합작. 네. 네 나라가 한꺼번에 네. 함께 모여서 만들었네요. 더군다나 유럽 쪽은 그 합작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예, 네. 예. 이 감독이 메르작 알루아쉬라고 알제리 출신의 감독입니다. 네. 올해로 예순이 됐네요. 나이가. 알제리에서 많은 알제리인들, 알제리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지금은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88년 그 10월 폭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제리에. 네. 그 이후에 그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이 커져가는 그런 과정의 혼란기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1962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서 네. 그 이후로 알제리식의 사회주의가 정착이 됐었고 그리고 이 1988년 10월 폭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이 폭동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이제 무너지면서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네.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거기에서 이 영화의 제목 바벨 우에드 시티에서 바벨 우에드라는 거는 네.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그 어느 빈민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이기도 해요. 이 청년 무알렘이라는 청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밤새 빵집에서 빵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그야말로 소박하게 조용히 잠을 자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그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을 선동하는 방송을 계속 시끄럽게 내보냅니다. 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다 못해서 결국 옥상에 스피커들을 떼다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부알렘의 또 러브스토리도 교차가 되고요. 야미나라는 그 소녀라고 할 수는 그렇고 그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야미나는 또 이슬람 근본주의 청년 단원의 여동생이에요. 그 아랍 여인들이 그 항상 이렇게 둘러야 되는 차도르 네. 있죠. 그 차도르를 벗어서 이 부알렘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권리인 조용하게 잘 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또 아랍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서의 음악은 라시드 바흐리라고 역시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 젊은 아티스트입니다. 네. 라이 아티스트인데 네. 라이 아티스트죠. 네. 이 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라이는 알제리의 그 대중음악 을 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라이는 1970년대 말에 그 알제리 북서부 지중해연안의 오란이라는 그 지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네.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그 음악인데 영미 팝의 팝, 락, 또 블루스 그리고 라틴 음악 또 그 스페인의 집시 음악인 플라멩코 또 네. 레게 뭐 이런 네. 아주 다양한 장르들이 섞인 네. 그런 음악인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그 아랍권 음악으로 스스로 네. 소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왜 아랍 음악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그때 네. 뭐 꺾는 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꺾는다라는 게 그 꾸밈음이 많다는 네. 거죠. 그 음표 앞에 왜 조그만 그 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 지금 소개해드린 노래를 들으시면 정말 유감 없이 그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꺾임음을. 네. 그 이 노래는 라시드 바흐리가 작곡을 했고요. 이 가수는 쉐브 라바흐라고 역시 네. 알제리 출신의 라이 가수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제목이 긴꾼마크. 긴꾼마크. 네. 네. 그대와 함께 있을 때,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행복해요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죠. صار يطلع معايا حني شويه قلبك علي يا قولي لي وا تنشف دمع عيني يا بابا 알제리 가수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라이 아티스트 이름이 뭐라고요? 셰프 라바흐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셰프 라바가 노래한 킹쿤 마크 그대와 함께 있을 때 이 곡은 뭐 볼레로라든지 룸바라든지 예. 이런 라틴 리듬을 계속 많이 예. 사용을 했어요. 예. 역시 꺾인 음은 저희가 유감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주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도 못 따라가요, 꺾임.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꺾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워낙에 그렇게 언어 자체가. 예. 네. 자, 오늘 세계 영화, 세계 음악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듣기 힘든, 조금처럼 듣기 힘든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 음악들 찾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속에서 들을 수 있었던 월드 뮤직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국민 가수 블라디미르 비셔스키의 노래도 들어봤고요. 또 나폴리 지방의 그 방언을 써서 만든 영화 음악도 들어봤고 방금은 또 알제리의 영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밥 엘 웨츠리. 네. 이게 원래는 알제리 프랑스 독일 스위스 합작 영화인데 우리는 아랍어로 된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네. 북아프리카로 갔는데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 번째 영화는 Lovers라는 연인들이라는 네. 제목의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99년도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도그마 5편이라는. 그러면 그 라스 본 트리에의 그 도그마 선언에 따라서 영화를 만든 그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도그마 시리즈의 덴마크 영화가 아니라 네. 프랑스 영화로는 처음. 네. 네. 그런데 왜 이 영화가 도그마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느냐. 네. 이 감독 때문이죠. 감독이 누구냐면 Jean-Marc Barr라고 네. 그라운 블루의 히어로 뭐 네,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네, 눈이 맑은 네, 그 꿈꾸는 듯한 네. 눈빛으로 아주 많은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던 그런 배우죠? 네. 이 배우의 감독 데뷔작이에요. 감독 데뷔작이에요? 네. 아, 1960년생이니까 마흔이 좀 넘었네요. 그렇죠? 아, 미국인 아버지 그리고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정말 그 미국인처럼 영어를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도그마 영화라고 하면 그 도그마 선언을 한 감독들만의 그 엄격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랐나요? 이 러버스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그마로 넣어줬겠죠. 네. 아, 이 정마크 바흐가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하고 아주 친하죠. 그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고 유럽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 라스 폰 트리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절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그마 하면은 뭐 올 로케이션에다가 네. 뭐 핸드헬드 카메라에 뭐 자연 조명에 뭐 배경음악 사용 안 하고 뭐 이런 인위적인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뭐 그런 순수성을 뭐 주장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서점 여직원하고요. 그 유고 출신의 그러니까 배경은 딸이에요. 딸인데 유고 출신의 불법 체류자인 청년 미술가 이 두 젊은이들의 위험하고도 절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뭐 그 상황, 그 인물들을 이 도그마 시리즈답게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요. 라스트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뭐 이 영화의 내용이 뭐 그렇게 굴곡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딱 한 줄, 그 두 젊은이의 위험하고도 절실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라스트 씬이 그래요. 결국 이민국 직원들한테 이제 그 잡혀가는 애인을 바라보다가 그 길에서부터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그 자신의 아파트까지 정말 멍하니 아주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그 여주인공을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정말 원샷으로 찍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를 원샷으로 그대로 그 타인 그대로 찍어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그제서야 정말 폭발하듯 목 놓아 우는데 네. 그 라스트 씬의 감정선이 정말 압권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도저히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네. 연출. 그 장면은 정말 그 장면에서 이 정마크 바흐의 연출을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 젊은 여배우 엘로디 부시에. 엘로디 부시에 하면은 그 천사들이 꿈꾸는 삶으로 깐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탔던 아주 젊은 배우인데 그 연기가 또 한몫했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영화는 뭐 배경음악을 사용 안 하니까 네. 물론 엔드 크레딧에 흘렀겠죠. 이 네. 노래가 이 노래가 흐르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그 유고 출신의 여성 작곡가입니다. 이리나 데츠미치라는 그 유고 출신 작곡가가 곡을 썼어요. 그리고 직접 노래까지 해주는 곡입니다. 제목이 띠이야 이세나. 그러니까, 띠이야 이세나. 너, 나 그리고 세나라는 그런 곡입니다. 네. 아, 유고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리나 데츠르미츠가 직접 노래를 한 너나 그리고 세나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요. 근데 참 되게 아쉽네요. 오늘 시간 마지막이시죠? 네. 아, 저희가 뭔가 이게 그 원칙들을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니 시리즈 영화 그리고 제 FM 영화 음악의 이 시간은요. 한 달에 한 분씩 그 영화 밖에 있는 분들을 영화와의 그 고리를 만들어서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첫 순서로 전기현 씨가 세계음악 전문가인 전기현 씨가 오셔서 좀처럼 듣기 힘든 숨겨진 보석 같은 아주 아름다운 영화음악들을 지난 한 달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인사를 드리지만 언젠가 저희가 또 모실 때 주저하지 않고 오시겠죠?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유, 뭐 저는 불러만 주시는 데는 다 갑니다. 예. 아, 그리고 뭐 그동안 제가 들려드렸던 음악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EBS FM 세계음악기행으로 네. 오시면 정말 네.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FM 영화음악과 함께 세계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장기현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мирише на мед Од наше последње бојца И ја и сена Твоја рука и њен загрљај Нежно страшћу ме зачарала Plava svetlost tvojih očiju kroz daljinu me dodiruje ti i ja i sena tvoje misli kada osetim nestane Reči usmeh su za poljubci I kao reka tebi putuju Ti I ja I sena Naša ljubav sam ja svoju moć U večnom carstvu bez granica Ti I ja I sena 이리나 나차르미츠가 부른 디 이야 세네 디 이야 세네 나, 너, 나 그리고 세나 들어봤습니다. 영화 러버스 중에서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오늘 첫머리에는 사랑의 기쁨에 환희하는 그런 청취자들의 사연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은 사랑에 아파하는 분들의 사연이 또 눈에 띄네요. 이 러버스라는 영화 음악을 들어서 그런가요? 아, 김보연 씨, 사랑에 체했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너무 그 사람을 혼자서 급하게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속에서 걸렸나 봐요. 요새 자꾸 쓰려요. 사랑에 체하면 무슨 약을 먹어야 할까요? 당분간은 약이 없어요. 속은 계속 쓰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의 상대방이 김보연 씨를 발견하시면 그러면 그 채끼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그 체험 마음이요. 나중에는 위통으로 바뀔 거예요. 위장이 아파지고요. 그 위통은요. 한참 있다가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위장했잖아요. 아주 멀리 멀리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가끔씩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거리를 갈 때 옛사랑을 생각을 하면 위가 찌르르 해요. 그 위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하튼 김보현 씨, 아, 마지막 곡은 김보현 씨와 그리고 김태규 씨를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가난해서 헤어진다고 했던 그 여자분의 말은요, 거짓일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일까라고요. 찢어지는 가슴이 이 음악으로 좀 치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권남규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영화 인어전설 가운데 왕비가 부른 주제곡 천공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Oh.